주고 너를 다시 보게 돼. 무섭지 않아 난 새로운 얘기가 펼쳐질 거라는 걸 방금 느꼈으니 Boo, big up, boo, big up, boo.